폭력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복음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시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강한 전파력과 흥왕함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저는 복음을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잡곡과 같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렸을 때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절대로 흰밥 아니면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잡곡이 당뇨나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거 이제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다 아는 상식이거든요. 복음이 그런 잡곡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흰 쌀밥보다 부드럽게 넘어가진 않지만 씹을수록 그리고 소화될수록 잡곡이 우리 몸에 더 이로운 것처럼, 복음도 묵상할수록 또 맛을 볼수록 세상의 자극적인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건강을 선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벽 세상 지식의 자극과 해답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방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벌써 43년 전이죠. 지난 1973년에 있었던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전도 집회로 하루만 110만 명, 연인원 325만 명을 동원한 역사상 최대의 전도 축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 극동방송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600회를 맞아 어게인 1973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생방송을 지난 8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생방을 보내드렸습니다. 생방송의 그 뜨거운 열기, 현장의 모습을 우리 북녘당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시간에 600회 특집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북녘당의 동포들에게도 평양에 있는 그 넓은 광장들에서 뭐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대부분의 평양 시민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역사처럼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방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600회를 맞아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특별히 어게인 1973이라는 주제로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회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극동방송 60주년의 해에 이 프로그램이 또 600회를 맞은 것이 너무 신기하고요.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600회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을 해오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시죠? 이번에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73년도 그걸 테마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사실 이런 거 할 때마다 신경 쓰고 또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는데 오늘 600회를 맞이하게 돼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네. 오늘 이 만나고 600회가 Again 1973이라는 주제로 하는 것 참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때 생각하면 목사님도 참 가슴이 뜨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운지 네. 안 뜨거운지 전 모르겠는데 지금 네.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10년은 감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증언을 하면서 1000회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나 죽으려는 얘기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치가 넘치십니다. 1973년 그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 도전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믿고요.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방송이라서요. 함께 해주신 또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표 법률회사 리 인터내셔널의 이승훈 회장님, 그리고 선교사 양성을 위한 주한대학원 대학교의 윤순재 총장님, 그리고 가진 것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는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님, 사회와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대전의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나온 거는 뭐 이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여의도 광장에 체험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 뽑혀서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먼저 이기복 감독님께서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더운 날씨에 여기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우리 고은하 권사님. 그 방송을 600회를 하셨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그 바쁜 와중에 이걸 한 회도 거르지 않으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거니까 일단 600회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해보신 분이니까 어렵다는 걸 아시죠? 아, 너무 어렵죠. 저도 3000회 이런 거 해봤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매일 방송이니까 한 15년 하면 몇천 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에 한 번 나가는데 이 네. 600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돈 받고 했죠? 아, 근데 저는 했는데도 돈도 안 주더라고. 네, 우리 윤순재 총장님, 네, 함께 하셨는데요. 600회에 출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73년은 그 행사, 그 자리에 마지막 날 제 인생이 뒤바뀌는 예수 믿는 바로 그 결단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때 몇 살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니, 그때 교회 안 나갈 때인데 모터러 거길 왔어요. 뭘 찾아 먹으러? 예, 사실은 그날 일요일 날이었고 학기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제 중학교가 동부 이촌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덥고 사서 선생님이 자꾸 제가 나가야 나도 퇴근하는데 하면서 눈치를 주길래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용산 시외 버스까지 갔는데 아 그만 수많은 사람들이 용산에서부터 여의도로 몰려가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 났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여의도에 모인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따라갔습니다. 갔다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맨 뒤에 서 있다가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 나중에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승훈 회장님 또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며칠 전부터 여기 출연한다고 통보를 받고 그때 1973년 여의도 광장 그 집회의 그 감동에 젖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목소리가 잠기더라고요. 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600회를 맞아 서울 극동방송, 극동 아트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600여 분의 방청객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같이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 문자 샵 1069번 한통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이쪽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 특별한 무대의 축하를 위해서 멋진 찬양을 불러주시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기쁘고 행복한 날, 오 해피데이 찬양으로 문을 열어주실 분들입니다. 서울대 비전 보이스 중창단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걸어온 길을 짧은 영상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목사님 다 기억하시나요? 아니 제가 이거 시작한 네.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설교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청취자들하고 좀 가깝게 하려면은 네. 프로그램을 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안 받았죠. 네. 돈 안 받고 출연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도 좋지만은 해외에서까지 프로그램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저도 참 이 방송 프로그램은 빠지지 않고 해외 나갈 적에는 미리 해놓고 나가고 네. 참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600회라고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대단하시다는 거는 네. 600회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거는 이제 다른 분보다 저는 방송을 했었으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에 나갈 때 미리 해놔야 되는 거가 그냥 매주 하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연결해서 600회를 해오셨다. 이거는 정말 목사님 목회만큼이나 소중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런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 횟수는 물론이고 네.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주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 10년 이상 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이 프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도 계시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아주 대단한 우리 목사님의 열정이십니다. 아, 직접 이렇게 목사님 뵈니까 어떠신가요? 항상 방송으로 목소리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네. 네. 목사님 팬클럽 오신 것 같아요. 샘이 나시나 봐. 나요? 안 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목사님 뵐 때만 느끼는 겁니다만은 정말 경륜이 쌓이고 또 그렇게 높으신 분들 많이 만나시고 큰 집회 하시고 이러면은 카리스마와 이렇게 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뵙게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시고 온화하시고 항상 겸허하시고 껴안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모님 걱정을 하셨습니다만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높은 분들 모시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전화를 하세요. 높은 사람들만 하지 말고 평범한 사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택시 운전 기사,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비 쓰는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좋은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저 총장님 말해요. 몽골에 가서 몇 년 봉사를 하셨어요? 예, 저는 20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때 예수 믿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댕기고 예.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예. 몽골 가셔서 예. 거기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셨죠? 예, 울란바타르 대학교를 설립하고 17년 동안 총장을 했습니다. 거기서요? 예. 그때는 지금으로부터만 한 25년, 30년 전에는 몽골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죠? 예, 1990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의 3% 이상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거기 교회도 많고 이흥순 우리 장로님 여기 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된 그 양반이 이사장을 하시고 예, 울란바트르 대학교 이사장님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몽골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요. 예, 단 한 개도 없던 몽골 땅에 지금 한 600여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우리 총장님이 여의도 광장에 안 나왔다면은 예수도 못 믿고 지금도 그냥 뭐 엿장사나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를 잘하십니까? 아니 제가 몽골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예. 그때 많이 모였죠? 예, 그때 한 3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그 여의도에서의 사건이 30년 뒤에 몽골에서 이어지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또 1973년 여의도 집회가 한국 기독교의 부흥에 좋은 전환점이 된 것처럼 몽골 기독교도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감독님 말해요. 예. 그때 왜 여의도 광장에 뭐 몇 살 때 거기 오셨어요? 저는 그때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72년도 8월 31일 날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육군? 예, 육군 저 광주 통합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휴가를 나왔는데 그 집회 참석하기 위해 제가 마쳤습니다, 휴가를. 그때는 휴가가 지금처럼 짧지 않고 길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제가 다 참석했고 그때는 항상 집회 한 다음에 영접한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라고 기도해 주고 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들어라. 손 일어나라고 하고 그때 저도 일어났었습니다. 아니 그때 네. 신문지도 돌려주셨다며? 땅바닥에 앉은 사람. 예, 예.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가 여름인데 그래도 밤에 하니까 그렇지만 참 그 아스팔트 위에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군중이 모이고 이런 은혜스러운 집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우리 교인들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도 정말 자리를 뜨지 않고 은혜 받고 고은학 권사님만 자리를 뜬 것 같아 그때. 그 하루 첫날 와서 땅바닥에. 그래도 참석은 다 했어요. 참석 다 했는데 땅바닥엔 안 앉았죠, 첫날만. 아니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세 분 중에 제가 제일 누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은 세상을 떠나셨을 나이예요. 왜냐하면 장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꽃다운 27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뻤어요. 네. 네. 활동 중이셨죠. 아, 그럼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막 일을 많이 할 때인데 네. 전체 자력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끌려서 갔는데요. 근데 그때는 대형 스크린이 없을 때니까 그 정도 앉아서는 목사님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날은 너무 이제 아스팔트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둔턱에 잔디밭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5.16 광장이었으니까 그 잔디밭에도 앉아 있고 나중에는 자동차 안에서 차 문을 열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석은 다 했어요. 이 변호사님은 네. 거기 왜 가셨어? 저는 정말 뭐 그 여의도 광장 스토리라 그러면은 제 인생에는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때 결혼하기 전이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외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새벽 4시면 절 데리고 절에 가고 뭐 백팔기도 드리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독실한 이제 그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학교에서 이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여의도 뭐 그때 5.16 광장 그랬죠. 근데 전도 집회 이렇게 했는데 그 빌리그레한 목사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그리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저런 얼굴이 아니겠나 뭔가 이 마음으로 끌리는 게 있어서 집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조용히 갔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반가운 분 또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분 어떤 분일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세요? 아, 부산에 있는 박갑수 목사입니다. 네, 연세가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예? 연세가 아니, 어떻게 되셨어요? 아, 69이요. 네. 그런데 목사님. 예. 그때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 참석하셨어요? 예, 73년도에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잘했어요? 김장한 목사가 잘했어요? 아, 그때는 하여튼 김정아 목사님 더 잘했지요. 아니, 통역하시는데, 그, 제수처라든가, 의향이라든가, 하여튼 똑같았어요. 상둥이처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죠? 예. 아, 참 축복이다. 네, 목사님 그때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였나요? 예, 그때는 저 경북 울진에. 네. 경북 울진에서 교사하다가 그때 집회 보러 이제 올라갔지요. 아, 목사님 그 집회에서 사모님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예.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섬 보러 올라갔다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같이 집회 참석했습니다. 와, 네. 아주 특별한 곳이었고 특별한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 그 집회를 안, 지금까지도 안 잊고 있지요. 네, 목사님 저희가 600회 특집 방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또 저희 방청객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김장한 목사님을 저 평소에도 존경했는데요. 네. 그 집회 참석하고 그때부터 제가 더 많이 존경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부산 내려갈게 해운대 암석갈비나 한번 사세요. 예, 내려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 성암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박갑수 목사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황혜진 교수님. 네. 네. 오늘 이 네. 자리에 오자마자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도 많이 울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러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1974년도에서 79년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하신 황정면 해군 참모총장 딸입니다. 아, 네. 당시에 해군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셔서 이승만 대통령 통역 장교로 발탁돼서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오셔서 나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저렇게 잘하시는 분을 만난 게 믿을 수가 없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아주 조그만하고 너무 훌륭하신 김정한 목사님이신데 세계적인 빌리 그레함보다 더 멋있대요. 그래서 아 나는 내가 영어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셨다. 그러더니 꼬마는 저보고 너 영어 공부 정말 많이 해서 너가 정말 세계적인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목사님은 못 따라가니까 너는 스페인어도 하고 불어도 해라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연배가 아마 목사님보다 4년 위였는데 김장한 목사님을 존경한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신 말이 자산이 되어서 목사님 지난주에 만나 뵀을 때 아버님 만나 뵌 것처럼 너무 반가워서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여러분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4년 전에. 네. 그런데 저는 김정한 목사님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1년만 하신 말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자리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아, 네. 황혜진 교수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손님 한 분이 더 오셨는데요. 세계적인 테너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호윤 선생님 무대에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아멘. 순복음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신 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예, 저는 73년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 이제 교회가 이제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증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집회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또 외할머니와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김정한 목사님 통역 설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큰 텔레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대체 사람 인파에 밀려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 키가 작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깡총깡총 거리셔서 보셔도 안 보이셨다고. 그리고 사람... 뽕나무가 있으면 겨 올라갔으면 될 뻔했다. 광장이니까. 네, 그랬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는 그런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은 꼭 솔로스트를 데리고 댕겨요. 조지 베블리 쉐이드라고. 그 양반이 노래 부른 것 중에서 자기가 아마 내가 보기엔 작곡을 하셨죠.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한국에 그 노래가 보급이 됐을 때에 엄청 교회에서 많이 불렀는데 네. 우리 테너 아저씨가 그거 한번 오늘 불러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네, 당시 집회에서 불린 찬송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곡을 함께 우리 방청객분들도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호윤 테너 성악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때 목소리나 지금 목소리나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지금 더 낫죠, 그때보다. 목소리 관리 특별히 어떻게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건 타고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성대. 아멘, 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응변대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뽑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가난하고 부잣집 아들, 엄마가 선생님한테 뭐 갖고 온 애들만 뽑아주더라고. 그래, 에이, 난 여기서 안 한다. 난 미국 가서 응변대회 하니까 거기는 민주주의라 골고루 시합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애 뽑아서 학교 대표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 전국 대회까지 갔죠. 그래서 미국이 좋은 거라. 네. 영어로 하셨을 텐데. 영어로 했지. 네. I speak for democracy. 나는 민주주의를 말하겠다. 아, 통역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빌리 그램 목사님과 교제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빌리 그램 목사님 제가 미국 갈 네. 때마다 어린 합창단 데려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찬양도 해드리고 작년에 갔는데요. 그 따님이 날 안내해서 갔는데 이제 우리 나이로 그 외 100세예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그래 그 딸 앤 그램 라츠 둘째 딸이 아버지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한국 빌리 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Don't kid me. 농담하지 마라.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손을 붙들고 제가 빌리 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왔구나 그러면서 서울 가서 전도대회 한번 또 하자 그러더라고 나도. 그런데 한 3년 뒤에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아드님이 또 한국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산서 전도대회를 했고요. 네. 그 손주도 둘이나 다녀갔고 2018년 그 프랭클린 그램, 빌리 그레한 목사님 장남이 자기 아버지가 전도대회 한 서울에서 꼭 한번 하고 싶다고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18년 아마 상암경기장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이영훈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아마 이러한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계에 온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만약 빌리 그레한 목사님 아드님도 아버지 못지않게 설교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2018년 45주년이 될 거예요. 빌리 그레한 목사님 한국 전도대회. 네. 아마 서울서 그 날짜에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5주년을 기념하는 전도대회를 아드님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와서 네. 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어게인 1973 이 말처럼 그때 그런 한국의 그런 부흥의 불길이 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뉴욕에서 전화 왔나 봐요? 예,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센트럴 교회 뉴욕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김재열 목사님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긴 뉴욕 지금 몇 시예요? 밤 1시가 지났습니다. 아. 근데 주무시지 않는구나. 목사님은 여의도 광장 몇 살 때 참석하셨어요? 제가 27살 때입니다. 그래 이제 미국 가서 목회하시는데 미국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습니다. 아유, 그럼 미국 사람 다 됐네요. 네. 목사님, 기억하시는 당시 집회 분위기와 감동 한번 나눠주시죠. 아, 예. 그때, 네. 엊그제 같은 일인데 4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아주 쉽게 잘 통역해 주어서 그때 믿음이 기본적인 교리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단단하면서도 너무 감동적으로 김정은 목사님 명쾌한 설통역을 통해서 복음의 쓰나미가 그때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선교대회가 전도대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목사님 제가 그때 통역했을 때 몇 살인가 알아맞혀보면 예. 내가 뉴욕 가서 냉면 사드릴게요. 아마 40대 초반 아니었을까요? 39살이에요. 아, 39살이요. 못 맞췄으니까 목사님이 나 뉴욕 오면 냉면 사줘야 돼요. 네, 그럼요. 네, 목사님 그때 이후에 삶에 큰 변화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중단하고 있을 때 빌리 그레한 목사님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 통역 설교를 듣고 저의 기본적인 복음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여의도 집회에 매일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년 후에 신학교로 다시 복귀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김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 비록 통역이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빌리 그레한 목사님보다 우리 빌리 킴 목사님 설교가 우리 온 민족들의 영혼 속에 꽂히는 아주 날선 칼과 같은 말씀들이어서 네. 우리 한국의 복음의 쓰나미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목사님 오늘날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또 목소리가 조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아지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저 가내기 공연도 와 보셨죠? 아, 물론 갔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옆에 우리 미국 분들도 여러 분 앉아 계셨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한국분이군 미국분이군 간에 너무 감동적인 참 우리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자긍심도 크고 복음을 받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 와서 그렇게 사례하고 보답하고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교우들도 너무 감격을 하고 종종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네, 지난 6월 24일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저희 극동방송 어린합찬단 500명이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를 펼쳤었는데요. 아, 그때 감동이 정말 다시 떠올려지네요. 오늘 이렇게 멀리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9월에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를 생각하고 그 집회를 통해 은혜받은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이어받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김장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마무리 누가 기도를 한번 아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감독님이 네.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600회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 축복기도 해주시고 청취자들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극동방송을 세워주시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 김장환 목사님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나라 정계, 재계, 연예계 모든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기념하면서 1973년에 열렸던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를 회상하면서 같이 은혜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또 이와 같은 성령의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스태프들과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듣는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극동방송이 날로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승훈 회장님, 윤순재 총장님, 그리고 고은하 권사님, 이기복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공개방송 어게인 1973. 그래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녘당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면 이 대한민국 서울에는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그에 비견할 수 있는 정말 대부흥 각성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을 재방송으로 북녘당의 동포들에게도 함께 보내드렸고요. 8월 29일에 꾸며드린 복음의 메아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있는